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금방수. 잊을 수 없어라 수륙님 한생 저국의 미래를 키우신 한생 청년들 시대의 주인이라시며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깊은 밤도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. 봄날이 한 시즌 피는 꽃처럼 않으면 무슨 삶이랴. 눈 속에도 꽃이 피고 내 조국을 빛내가 하는 꽃 속에 묻히요. 누리는 향락을 바라지 않아라. 새손으로 가꾼 열매 내 조국이 더해주는 살리라. 한순간을 산다 해도 내 조국이 기억하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. 나라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불타는 그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우둥불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